차갑게 쳐다본 내 눈빛 낯선 느낌이 분명해 그게 뭔지 난 널 미친 듯 고민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되묻고 속이고 다시 돌릴 수가 없어 슬픈 표정이 보이니 It's broken day 시간의 조각들이 틱톡 틱톡 느려져만 가고 희미해지고 있어 널 잊은 듯 웃어도 No no no way 보이지가 않아 오늘도 내일도 이 밤의 끝을 기다려 차도 없이 떠나버린 너 난 길을 잃어버려 That is so bad 아파도 울지도 못해 Ooh, 이게 아닌데 하루에도 몇 번이고 되묻고 속이고 다시 돌릴 수가 없어